Je vous montre des objets, c'est à vous de me montrer où ils sont placés.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 보세요.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 보세요. 봉투가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 보세요. 봉투가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 보세요. Montrez-moi où est la clé. 열쇠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열쇠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Montrez-moi où est le rasoir. 면도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면도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Montrez-moi où est le verre. 컵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컵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Montrez-moi où est le crayon. 연필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연필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Montrez-moi où est le téléphone. 전화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전화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Montrez-moi où est la montre. 시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시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Montrez-moi où sont les ciseaux. 가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가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Montrez-moi où est le peigne. 빗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빗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Montrez-moi où sont les lunettes.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.